개막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 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한 정보 팟캐스트 시즌3 2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그렇게 힘이 없어 다들. 힘이 없어. 힘들어서. 오늘 네. 겨우 한숨 돌려서. 이번 주 시장이 워낙에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머리가 아팠죠. 아, 그래요? 네. 지금. 같이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참. 네. 오늘 또 막내부터 한번 해보지.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정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귀염둥이 김성훈입니다. 울트라 귀염둥이지. 울트라 귀염둥이. 메리츠 정금증권의 울트라 귀염둥이지. 아니 근데 오늘 내 몸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네. 우리 가끔 길에서 보면 네. 점심시간 때나 이렇게 나가보면 건장한 친구들이 그 날씨도 추운 날 보고 반팔 입거나 네. 어? 딱 붙는 거 입고 편안한 네. 사람 있지. 네. 운동 한번 오세요. 그런 표정 알지? 네. 딱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친구? 그런 거죠. 저 아침에도 운동하고 나면은 남들은 다 수공 싸매고 출근하는데 저 혼자 반팔 입고 있는 중에서. 네, 젊은 게 좋은 거다. 아, 자기 인사했어?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린 2학년입니다. 아, 오늘 날짜는 11월 17일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출장 겸해서 저희가 방송을 쉬었잖아요. 네. 근데 모처럼 보니까 이걸 많이들 꾸준히 들으시는 분이 계시나 봐. 왜 안 올리냐. 그리고 또 특히 어떤 분은 지난주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 네. 시장이 안 좋아져서 빼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빼기는 지난주에 내가 너무 바빴어요. 아. 그리고 형님이 출장 가시고. 아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뺀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오늘 조금 전에 우리는 얘기했잖아요. 뭐 몸이 아프다 나이 들고서 네. 나 저 나이 좀 먹었잖아요. 그쵸. 이 어깨서는 지금 내가 정말 조금 됐잖아. 네. 한두 번 있었겠니? 시장 뭐 9.11도 겪고 그 금융위기도 겪고 IMF도 겪고 다 했는데 뭐. 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처음에 이 업계 들어서 네. 제일 처음 겪은 거가 뭐냐면 그 YS 때인데요. 실명제 때 아직도 기억나요. 금융실명제? 네, 실명제였고 실명제였고 작살났지 진짜. 아 이틀 동안 빠졌는데요. 이틀 빠지고 그 다음에 며칠이요? 그때 몇 년도였어요? 그때 보니까 97. YS 첫 해니까 93년도 아 93년 봄인가 뭐 봄에 했을 거예요. 금융실명제를 아, 저 아저씨가 네. 지금 성동보사까지 그러니까. 저 아저씨가 별의별 짓을 다 안 해 저게 네. 1993년이요? 93년인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 학교 다닐 때야 고등학교 플러플 안 빠졌는데 그때 시장? 아니 그 다음날 빠졌어요. 작살났다가 이틀 만인가 나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여의도에 직장 있었잖아요. 집은 저 상도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퇴근하자마자 전화 왔어. 다시 오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이랬던 기억이 나. 네, 그런 것도 나고 또 전화 또 출장이나 이렇게 가면은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인가 언제 또 키움에 있을 때인데 그때가 그 핵실험 해갖고 또 박살 났을 때 그때도 또 그때는 출장이나 놀러 갔을 때가 그냥 2주일 동안. 네. 그때도 그런 적이 모든 있었고. 출장은 놀러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이제 지난 9월에 출장 갔었잖냐. 진짜 출장. 진짜 출장은 한 번 있었지. 진짜 출장이 한 번 있었지. 아 그래도 출장 난 뭐를 모든 것을 출장 또 승화시키잖아.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뭘 보더라도 어 이거는 내가 탐방한 거가 되는 거고 네. 나 이번에 깜짝 놀랐다. 뭐야? 아 그래서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또 진짜 세 번이나 썼어. 내가 또 처음에 어디를 갔더라? 기억도 안 나. 아 처음에 내가 토론토 공항으로 내렸거든요. 네. 네 토론토 공항 내렸는데. 내려와서 뭐 하자 보고 이제 구글을 나오는 거 쳐봤잖아. 네. 그 구글 나오는 게 딱 그 핸드폰이 여러 개 내가 뜯어봤더니 기가 막혀. 어? 첫 번째 쿠폰을 쑥 하나 보내네? 내가 옛날에 받아보고 쓰지는 않았던 건데 쓸 척 나와. 웰컴 투 토론토 하면서 뭔지 알아? 뭐라 그럽니까? 우버? 우버? 우버? 우버? 20달러 쿠폰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20달러 쿠폰 주면 뭐래 그래도 비싸. 아니지. 아니 근데 그 멀리 가는 건 비싼데 가까이 가는 건 택시비랑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다가 또 우버는 뭐 좋은 게 뭐냐면 그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택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카드를 보면 대부분 저 그 찍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잖아요. 돈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직 물론 일부는 있는데요. 카드를 받는 데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네. 그 대부분 써 있어. 오브리아는 체인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0불이 나왔어. 그럼 팁도 좀 줘야 되잖아요. 근데 23불 뭐 25불을 주면 21불에 3불 50전을 줘야 되는데요. 이게 없다는 게 많이 써 있어요. 예? 물론 주는 애도 있는데. 근데 거기다 또 팁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버는 팁이 다 포함되어 있어. 한 번에 결제가 되거든요. 그거 좋죠. 그래서 이번 세 번 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20불이었고 내가 한 번 쓰고 또 했고 썼는데 택시보다 싸요. 싸고 있고 공항 갈 때도 한번 쓰고 그거 좋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상을 느껴갖고 그것도 또 하면서 우버라든가 또 쉐어링 이코노미 또 쉐어링 이코노미를 또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내 오자마자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회사 이름 까먹는데 이번에 중국에 지난달에 전기차 제일 많이 팔린 단일 그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BYD요? BYD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조그만 거 있어. 그러니까 2인승, 3인승 조그만 거. 그 이번에 공유경제용으로 뭐 해갖고 적극적으로 민다는 거. 그런 게 딱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출장으로 된 거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지난주에 했더니 그 하여튼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시장이 안 좋아서 우리가 안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11월 17일이죠? 네, 네. 17일 화요일이 되겠고요. 지난주에 하여튼 시장 많이 안 좋았는데요. 어제도 아까 이성 교수가 얘기했다시피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렸었는데 파리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중국이 타격 받았었잖아요. 외국이 프레이포서울이지 완전히. 그러면 그 대한민국 국기를 마크로 많이 써야겠나? 그런데 오늘 1% 거는 반등하면서 코스피가 1160포인트 회복했고요. 코스닥은 670포인트 바로 회복했네요. 네네. 거의 2% 가까이 올라와서 오늘 11월 17일에 27번째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우린 가자. 네.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로 최근 이슈로 한번 정리해보죠. 수익이 안 좋았었어요. 예, 그 좀 잘 버티다가 지난주 월요일이잖아요. 지난주 월요일에 코스닥이 -3%가 급락이 나버렸죠. 그래서 지난주 상당히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을 보내다가 저희들 계좌만 하더라도 잘 버텼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결국 밑에서 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제까지는 어제장에서 또 한 번 더 밀렸죠. 어제 -2%까지 한 번 더 밀리면서 잘 버티던 계좌마저도 조금씩 이제 수익률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금 반등이 나왔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저거잖아요. 그거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수급 뭐 멀쩡한 주목들 알면서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수급 순전히 수급 요인에서 밀렸다가 또 뭐 파리 테러 뭐 이런 내용도 지정학적 이슈도 있었지만 결국은 시장이 워낙에 그동안 하도 전쟁을 많이 겪었었는지 몰라도 네. 이제 지정학적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무시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지정학 이슈에서 가장 컸던 부분들은 중동의 불안이었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듯이 태양광의 발전이 올라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하나케미칼 하나케스의 시작 대박 나왔잖아요. 결국은 태양광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쉘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 사실 중동에서 에너지의 어떤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상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동에서 IS도 지금 뭐 전쟁 해봤자 그 얼마 되겠어.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지. 이제 유가가 또 그러니까 보통 IS 상대로 전쟁을 한다 그러면 또 중동 지정학적 이슈가 나오면서 유가가 튀어야 되는데 유가가 더 떨어져요. 물론 최근 뭐 지난밤에는 좀 올랐지만 일단 40달러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진짜 9.11 테러 정도를 제외한다라면은 저는 이런 거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안타깝지만은 일단 시장 주시장 입장에서만 놓고 또 본다라면은 이런 부분들 빠르게 좀 해소를 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 시장 저는 코스닥 시장 오늘 그 지난주부터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4개가 양봉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밑에서 지금 670포인트 언더에서 자꾸 떨어지면 올라오고 떨어지면 올라오고 어쨌든 일봉상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그간에 690포인트에서 수급 불안을 해서 떨어졌던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 똘똘한 종목들에서는 이제 서서히 이제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여기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 보고 있고 ADR 지표도 70 쪽에서 머무르면서 반등에 대한 기준 ADR 네. 지표 역시 거의 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네.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역시 그런 부분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또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을 포함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네.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거는 네. 워낙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다 올랐어요. 낙폭 과대 종목들이 네. 올라주니까 네. 오늘 코스닥 지수 1.97% 2% 가까운 상승의 절반은 낙폭과대 종목이고 기존에 우리 추세가 좋았었던 뭐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네. 낙폭과대가 뭐 오늘 7% 8% 올라가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올라왔자 2% 3% 네. 그 정도 올랐는데 그동안 잘 버텼으니까 네. 그 정도 한 거는 잘한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전 내년까지 시장이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떨어질 때마다 매수는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은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여전히 좀 리스크 온 하되 하되 섹터를 잘못 고르면은 네. 시장을 못 따라가요. 아 섹터.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도 우리 제약바이오로 얘기를 하면서 한미약품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관들도 그렇고 증권사 쪽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지금 한미약품을 그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과 있었던 기관과 없었던 기관은 지금 순위를 극명히 나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개인들도 마찬가지. 갖고 있는 놈, 갖고 없는 놈. 네. 네. 그러니까 7, 8월 달에 그 계좌 작성할 때 코스닥 시장 788포인트 찍고서 610포인트까지 밀리는 동안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에 깨졌던 계좌들이 물론 지금 지수만 놓고 보면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은 한미약품을 편입했던 계좌들이 깨진 건 다 회복하고 또 이제 플러스로 되고서 가는 계좌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인트론 바이오나 뭐 바이오메드나 코오롱 생명과이나 한올 바이오 파마나 셀트리온이나 얘들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적이 나와서 가는 거 있지만 한미약품 못 담은 애들이 지금 그거라도 일단 사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 터지면은 그러면 시중률에 대한 부분들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포트를 짜서 담아가고 네.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뭐 그런 종목들의 라이센스 아웃이 내일 나온다더라 다음 네. 주에 나온다더라 그게 벌써 지금 5개월째 5개월인가요? 6개월째잖아요. 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네. 일단은 담고 보자라는 한미가 터뜨렸으니까 네. 담고 보자라는 심리가 네.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네.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네. 시장 어변도 좀 살려놨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낙폭과의 종목들이 올라왔고 수급에 대한 공백도 이제는 밸류 일대 생기면서 네. 빠르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좀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은 빠르게 한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어떻게 봐요? 앞서 이제 그 저기 얘기하셨잖아요. 그 어제도 우리 방송할 때도 그 두남조 씨 할 때도 그러고 그 이번에 파리 문제, 글로벌 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하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이제 그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프랑스 GDP의 7%가 뭐에서 생산되냐면은 관광? 관광에서 생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위축이 되게 되면 유럽 경기에 대한 쪽이 위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국경을 열어놓고 사는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자체가 국경을 그렇죠. 열어놓고 네, 국경을 그렇죠. 자유롭게 유로존을 만든 이유가 그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관광에 대한 쪽이 유럽 국경이 폐쇄가 되고 관광에 대한 부분이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되면 유럽 전체에 대한 GDP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글로벌 네. 경기 침체 그것이 또 거기다가 유럽에다 물건 많이 파는 놈이 누구? 중국에 물건 파는 놈이 누구? 우리 이러니까 이제 먹이사슬이죠. 먹이사슬. 네, 우리 혼자 작살나는 형태가 나타난 건데 네. 그 흐름에 대한 쪽이 뭐 시장에서 우려하는 바는 있으나 네. 이게 단기 어쨌든 간에 한 충격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그거에 의한 충격이 그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만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추가 테러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이건 일시적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표가 안 좋게 되면 오히려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속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테러로 돌아가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번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어떤 탈출구를 마련한 게 이번 파리 테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딱 한번 예, 악재를 예, 쏴준 거네. 그런 쏴준,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이죠. 예, 그래서 예. 그 오히려 그 되게 모멘텀이 없었던 시장에서 그 이제 악재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서 이제 예, 반등이 맞아요. 나오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예. 오히려 이게 아마 시장을 풀어나가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예.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그 마지막 한 수를 예, 날려주는 예. 거. 어떻게 보세요? 시장에 그런 같이 이끌어 앞으로도 어떤 걸 좀 주목해야 돼요?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전히 마찬가지인데요. 네. 인덱스 플레이는 되게 불리하다. 오케이. 왜냐하면 증권사들의 그 내년도 증권사 전망을 보게 되면은 신한금융이 제일 세거든요. 2,350포인트. 네. 근데 2,350포인트라고 해봐요. 여기서 몇 프로밖에 안 돼요. 10%? 15%? 네,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네. 인덱스 플레이 갖고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예전에 네. 보게 되면은 뭐 지수 500이 때문에 코스닥 혹시 전망이 났어요? 코스닥 전망이 없어요. 네. 코스피 기준으로만? 네, 코스피 기준으로만. 근데 네. 이제 밑으로는 막 1,700, 뭐 1,600 뭐 이렇게 열어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쪽이 적다. 대부분 증권사가 2,100포인트거든요. 네. 여기서 5% 먹으라는 얘기예요. 2,100? 네. 그러니까 여기서 5% 버는 얘기거든요. 5%나 7%? 네. 그러니까 업사이드 5% 7% 보고 누가 주식해? 밑으로가 네. 더 열려있는데 지금. 네. 밑으로 지금 20% 30%씩 열어놓고 네. 위로는 5%밖에 안 열어놓고 그러니까 네. 이런 식의 전망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좀 안 좋은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 내년 그러니까 위로가 열려있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은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돌아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돌아올라 대형주가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쪽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네.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저거 뭐지? 그 중국의 MSCI 지수 편입에 네. 대한 이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게 되면은 중국으로는 자금이 들어가도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들 네. 이런 쪽이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특히 우리는 중국의 그 경제에 대한 구조 자체가 수출 드라이브에서 소비에 대한 쪽으로 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하고 경제에 대한 구조 자체가 수출에서 소비에 대한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산업재라고 섹터에 속하는 종목들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형 섹터에서 또 내년에도 순환매 이런 흐름이 개별 종목별 장세에 대한 흐름이 계속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에 대한 쪽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내년에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지수 보고 차트 보고 주식 하면 네.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그게 아니라 개별 기업에 대한 쪽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기업에 대한 쪽에서 알아야지만 네.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내년에도 좀 더 펼쳐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얘기 들으면 그럴 거면 우리 김성 과장한테 그런 얘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 얘기네 듣다 보니 네. 약간 뭐라 그래 껄쩍지근한데. 예. 네. 저는 모르겠어요. 미국, 네. 미국 사람들은 네. 직접 주식 투자하는 비중이 높지 않죠?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요. 아, 물론 우리나라보다 그 간접 투자 비중이 높은데요.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최근 10년 동안에 개별 주식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ETF. 네, ETF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목이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다이나믹하거든요. 그렇죠. 들고 가다가 순간도 지나가면 그 뭐라 그래 퇴출도 많이 시켜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얘네들이 그 ETF를 마찬가지 그런 애들 마찬가지 또 많이 하는 거가 종목 옵션들을 많이 해요. 종목 옵션에 콜 옵션, 풀 옵션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아주 잘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ETF나 하나 다양한 포트폴리오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오히려 하는 게 편하죠. 근데 확실히 네. 살 종목이 없어 우리나라는요. 살 종목이? 예를 들어서 네. 증강현실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MS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홀로렌즈를 보고 나서 네. 아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관련주를 찾아보면 없어요 진짜. 네. 자율주의 자동차 관련주 찾아보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되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정교과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한테 뭔 소리야 그리고 또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맨날 야 지수 진짜 바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진짜 못 간다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못 갈 만한 이유가 있어. 대우조선은 적골하고 있지. 네. 현대엘리베이터는 진짜 자기 본업을 잘하고 있는데 상선 저거 사가서 지금 울분이 또 많이 있었어. 현대엘리베이터 누가 물어봤대? 네? 네. 뭐? 거기다가 대주 조건 강화해서 멀쩡한 종목 일단 팔고 봐야지 되지. 뭐죠라고 이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진짜 네. 그 지금 뭐 지금 20대 초반에 네. 초중반 이제 졸업한 애들이 네. 솔직히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도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결과가 성과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때는 저희 때까지만 해도 가장 수능 점수 제일 높았던 게 의대랑 네. 저기 공대였거든요. 네. 법대랑. 네. 근데 지금 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거기도 완전 이제 완전 포화 상태 됐으니 그건 이제 그건 아니고. 네. 그리고 의대는 뭐 그다 치도 쉬고.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뭐에서 먹고 살지는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과연 그 지금의 20대 이번에 수능 치러잖아요. 네. 어디가 점수가 제일 높을지도 저도 궁금하고. 네. 알려드릴까요? 어디요? 요즘 인기 있는 거? 저는 그 어저께 개인적인 주식 하다가 딴 얘기 들어가는데 저는 그 요즘 보니까 이 교수가 바쁜가 봐. 세상을 등치고 살아. 네. 근데 저는 세상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어저께 오자마자 저기 만났어요. 뭐라 그러니? 그 철학? 동서. 동서 맞죠? 네네. 저희 동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말 어이없는 나라에서 어이없는 몽골로 어이없게 산다고 평생 대치동에서 학원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뜨는 학원의 업태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분이 맨날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이 된 영어에서 어떤 특정 학원이 된 다그하고 네. 또 논술이라는 논술로 확 가고 이런 거거든요. 네. 최근에는 자율주도형 학원이라 그래갖고요. 그래갖고 학원이랑 도서관, 도서실 이런 거 좀 뭘지 알죠? 이성형 교수는 말했잖아요. 네, 네. 그런 업데이트 때 갖고 보면 처음부터 분점을 차리네 대전에다가. 네? 하여튼 네. 그런 식의 지금 그런 건데요. 요즘 뜨는 학과가 그 두 분이 관련 두 분이 우리가 맨날 하는 거랑 비슷한데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예를 들어 제어계측학과 누가 가니 그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서울대에서 근데 공대에서 게을러 들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제어계측학과 갔었거든. 그게 보면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엄청 뜬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에 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통신이나 이런 거 소프트웨어 개수라는 거죠. 요새 뜨고 있는 거가 연대도 그렇고 왜냐면 내가 아는 조카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번에 추세에 들어갔어요. 근데 건양대가 들어갔네. 건양대 건양대가 논산이 어디 있는 학교 맞죠? 네, 네 건양대인데 건양대고 또 하나가 이번에 수시가 같이 했는 데가 연대에 같이 들어갔는데 그 상당히 그 중에서 요즘은 앱에 있는 데가 의공과예요. 의공 의공 뭔지 알아요? 네? 의공 뭐 의학공업 의공이 딱 그런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그 저기 있죠 밭택 이런 거 있죠. 네, 네, 네. 그런 거가 의학 관련된 공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기 뭐 아이센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의공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레벨이 확 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건양대가 논산에 있는 건데 지금 건양대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말씀드린 건양대가 지금 과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건양대 따르면 제일 군사학과 그리고 의공과 이런 데가 탑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게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뭐 그렇게 맞죠? 뭐요? 건양 의공과 이런 건 처음인 거 아니야? 의공과, 건양대 의공과. 그래서 그런 거가 하나의 추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새롭게 많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보면 그 자비 잘 되는 거 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하나의 요즘 추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주시장도 연결돼서 특히 자제분들이 있는 것들 보면 그런 거가 좀 많이 뜨고 있다. 라고. 우리가 잘 아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나라 목살 이런 거라고 맨날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딱 이런 거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딱 하자마자 걔들 우리 조카 보러 잘 됐다 그랬죠. 빨리 거기 들어가라고. 응?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그래. 그래서 뉴스를 검색 보더니 취업도 잘 되고 그런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이 요새가 이제 물었을 때 두 분 다 일단 그 유럽의 문제 그런 거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 큰 문제 없다는 얘기했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제 생각까지 말씀드리면 두 분의 의견과 저도 뭐 상당 부분 동의하는데 걱정거리가 아직은 남아있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뭐 다양한 의견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유럽에서 오늘 새벽에 일단 마감된 유럽에서 상당히 버텨거나 오히려 올랐던 것은 크게 보면 지난주 워낙 이미 먼저 빠졌다 시장이 이거랑 상관없이 빠진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그렇게 떨어지는 압박이 나오니 오히려 숏했던 애들이 쇼커버리가 났다. 네, 그런 게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유수 의원은 거의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니까 악재가 불안한데 이런 게 한 번 딱 났으니 한번 챙겨보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쇼커버리가 나왔다는 얘기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테러에 따른 주시장의 충격은 과거 경험상 9/11은 결국 2-3일 만에 다 회복되는 추세. 물론 장기적으로 오래 걸렸지만 그래서 주시장 충격은 경험상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소비가 이제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여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뭐 맞다 할 틀리다 할 떠나서 그런 것들이 소비에 관련된 것이 잠시 뒤로 미뤄질 뿐이지 결국 사라지는 않는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데 연말에도 사였는데 막상 그런 거죠. 아,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건 어디 있는 사람인 간에 야 백화점 나가기 두려워 지하철 타기 무서운 사람이 안 갈 수 있어. 그래서 온라인 사면 끝에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비시장이 좀 지연될 뿐 사라진 않았다는 경험. 그리고 지난주에 또 막상 모게린과 드라기 총재가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효수가 얘기했던 에펠타워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정상적으로 오픈해버렸잖아요. 과감하게. 그렇죠. 자신감을 필요한 거. 어우 그거는 진짜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효과가 컸어. 루브르하고 에펠타워에 대한 건 바로 그냥 오픈해갖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거 이제 괜찮구나라는 거를 역시 그 추진력이 있어. 왜냐면 9/11 때는 이틀 동안 전국에서 비행기를 안 띄웠잖아요. 다 안 띄우고 그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 내가 얘기하면 저 2학년이 저 혼자 야비 간다 할 수 있잖아. 응? 네. 저 내 얘기가 아니라 유럽의 블룸버그, 유럽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럴듯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제가 많은 말이 아니니까 주장도 있다는 반면에. 그 반면에 다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유예된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또 월스트 저널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보면 IS가 또 그 올렸잖아요. 영상 올렸잖아요. 워싱턴을 이제 다음에 공략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저희 뭐예요.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얘기 다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간밤이죠. 우리 보면 새벽 시간에 갑자기 하버드에 그 누가 또 장난전한지 모르나 그 폭파 협박해서 다 소개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보면 이게 그 장난전 한마디만 얘네들 장난전 나중에 잡혀오면 큰일 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 하여튼 그런 얘기도 좀 있는 건 사실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다만 그 저희가 이제 오늘 올라가고 그러면 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지금 저기 가셨잖아요. 터키에 거기 가서 그 G20 정상회담 하고 이번에 마닐라에서 그거 하죠. 에이펙 정상회담 하죠. 에이펙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말레이시아에서 저거 있잖아요. 아시죠? 아세안 정상회담. 아세안 플러스 3 해갖고 한국 중국 일본 또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글로벌 다자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조의 경계감이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이슈가 있다. 다만 이제 저는 부르고 있어요. 이건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 참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시장은 이제 오늘 다행스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저께 30포인트 빠지고 오늘 거의 다 회복했죠?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겠느냐. 이거는 결국 시황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 다음 달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죠. 이제 다들 보면 딴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오늘 어제 지난 주말에 유럽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여하튼 금리 인상 그것이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쩌게 될 건가.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나 결국은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전 구조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조선주 약한 거 뻔하잖아요. 지금 급락했다가 또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산업군들의 구조조정, 좀비기업 청산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있겠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럼 아마 이럴 거라고요. 많은 증권사가 전 일일이 보지 않았지만 평균 2100 얘기한다고요? 내년에 증권사가? 네. 그리고 신한 정도가 2300? 50?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걸 때 그럴 거라고요. 지금 외국인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것이고요. 또 2000포인트 이상을 하려면 요번에도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 또 펀드야 환매 압박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돈이 들어오긴 끌고 올라가 좀 뭔가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좀 저도 좀 갖고 있는 입장에서 두 분과 약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바가 되겠고요. 아마 이제 시장에서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저 보는 거는 어찌됐건 지금 11월 17일이잖아요. 이번에 11월 27일이 이번에 블랙프라이데이가 되겠고 이번에 한번부터 보여줬잖아요. 알리바바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12%에서 15% 정도 아마존이 당일 매출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할러데이 쇼핑 시즌이 한 3에서 4% 약간 회사 두 군데가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커머스라는 곳에서 이마켓에서 발표하고요. 또 하나가 전미 소매협회 오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틀린데 3.5에서 뭐 4.5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 쇼비 시장이 워낙 기대감이 큽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그런 거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연말이 갈수록 특히 코스닥 쪽에서 우호적일 수 있는 거는 각 부처별로 또 뭘 발표하냐면 내년도 사업. 그래서 각종 테마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엇이 됐건 간에. 네, 세 번째는 이제 배당과 관련된 것에 또 이제 어떻게 됐건 누가 사는 사람이 있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크게 이슈라기보다는 모르겠으나 또 남북 문제 등에 대한 제한적 재료 이런 좀 뭔가 좀 재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종목이 됐건 테마가 됐건 제한적으로 된 움직이는 장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장 자체로는 큰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유감스럽게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 됐건 대형주가 됐건 중소형주 간에 철저하게 종목권별로 움직이는. 그래서 결론은 뭐다? 김성훈 과장 찾아가야 돼. 그잖아. 기승전 김성훈이야? 기승전 김성훈이지 뭐. 기승전 김성훈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김성훈이라는 과장을 찾아가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좀 전문가를 찾아라는 얘기죠. 옆에서 옆에 있는 증권사에 한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갑자기 딴 얘기를 하면 친구를 찾아가지 마세요. 예? 네? 주식 할 때 있잖아요. 친구 찾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일이야. 친구나 친척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사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제일 봐서 관계도 없었는데 좀 그럴 듯해 보이고 신뢰 뭐라 그래 신심 성실함이 있거나 좀 솔직한 담백한 사람 있잖아. 어? 그리고 그런 사람 그리고 약간 더 하면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새벽마다 수영하는 부지런한 사람 있잖아. 어? 그런 사람을 찾아가고 굳이 따지자면 여유도 있는 사람 찾아가든지. 아 농담인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마지막 농담이지만은 친하다고 찾아갈 건 없다. 특히 네, 친하다고 해서는 왜냐면 친하면 더 과감하게 말을 못 해요. 네, 그래서 뭐 사춘이건 뭐만에 그런 집안 사람 찾지 마시고요. 좀 진지하게 굉장히 전문가를 찾는 게 낫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그렇게 보고 좀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렸고요. 좀 관련된 뭐 좀 관심 있는 연말까지 해서 뭐 앞으로 한 달 정도 해서 테마라든가 어떤 종목이나 이제 자세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우리가 잘못해요. 저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그때 인트롬바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난 기억이 안 나네. 그렇고 네. 난 뭐 늙어서 네. 인트롬? 어디 인트롬바예요? 하긴 어제 본 것도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좀 관심 있는 기업은 그 좀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뭐야? 여자 때문에? 아니요. 그 여자 고민 아니야? 그러니까 내년에 먹거리를 어디서 사야 되지? 그 아직까지 안 보여 솔직히. 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단기 시세가 붙었으니까 좀 보고는 있지만은 이게 하나 나와줘야지 이게 또 되지.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는 그런 심리를 갖다가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있는 기업을 갖다가 두 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 딱 한 종목인데 두 개씩 해볼까요? 네. 하나만 할까요? 그러면? 네. 아, 두 개 해봐. 그래. 네.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네. 하나는 LIGNX1이고요. 하나. 아니 빠져. 그 이거 언제 봤어? 네? LIGNX1 내가 좋아하는 줄 어떻게 알고? 이 교수 흘려줬어? LIGNX1. 내가 얘기할 때 다들 비웃던 이 사람들. LIGNX1하고 그 다음에 그 에머스 퍼시픽이라고 있어요. 에머스 퍼시픽 두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항상 시장이 어려울 때 경기 방어주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의 경기 방어주가 과연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타입의 경기 방어주 혹은 좀 시장 시클리컬하지 않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정화조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 업종이잖아요. 베타가 높다 그러잖아요. 업황에 따라서 이게 그 등락 심한 건데 그렇게 상관없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었고 역설적으로는 지금 베타가 높은 걸 가면 안 되지. 아니 베타가 낮은 걸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좀 안정적인 종목 안정이 좀 안정적이고 그렇게 뭐랄까 독자적으로 이렇게 좀 외부 시세나 어떤 그런 거 없이 업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뭔지라도 고민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LIGNX1이고요. LIGNX1은 이제 왜냐면은 정부를 상대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LIGNX1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네들은 상장할 생각이 없었대요. 상장 안 해도 되는데 FI 때문에 어디요? 재무적 투자자 재무적 투자 때문에 걔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상장한 거라고. 그러니까 거의 뭐 회사의 그 뭐랄까요 그 자신감이 뭐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도무기 관련된 부분들도 또 매출이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시세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이 슬슬 국방 비축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그냥 나의 종교 때 종교에 많이 몰려드네 이제 이것들이. 뭐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LIGNX1, 왜 몰라? LIGNX1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머슨 퍼시픽은 그 뭐 하는 거야? 한번 얘기했어 내가 한번 한 것 같은데. 아니 채널키에서 얘기했었지. 채널키에서 그 아난티 한번 여러분들 홈페이지 가보세요. 아. 아난티. 아난티. 아난티란 브랜드가 있는데요. 딱 가보면요. 야,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리조트야? 라는 생각이, 아, 리조트 하면서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난티. 네. 네. 안난티라는 브랜드예요, 이게. 네. 리조트. 네. 고급 리조트 브랜드인데. 네. 진짜 우리 막 그 뭐 해외여행 가면은 풀 뭐 풀 리조트? 네. 라고 해 가지고서 되게 비싸. 네. 풀바 해 갖고. 어, 그래서 네. 신혼여행 부부들이 자주 가잖아요. 신혼여행들 하러. 네. 그런 데 많은데 일단 아난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국내 서울하고 해운대 쪽에서 이제 이미 그것을 이제 현재 개발 중이 있고요. 공사를 네. 진행 중 있고. 그 분양률 역시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되게 비싸요, 지금 여기. 네. 제일 비싼 게 알기로 제가 12억인가? 네. 12억인가? 24억인가? 아무튼 되게 제일 비싼 게. 네. 리조트예요, 리조트. 네. 산 것도 아니야, 그게. 네. 근데 근데도 지금 서울은 거의 다 된 것 같고, 100% 분양 많이 됐고, 해운대 안나티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률이 50% 넘어가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도만 그동안 1인 가구 1인 가구 있잖아요. 방송에서는 백종원이나 모든 셰프들이 나와서 네.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하루에 몇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데 네. 정작 우리는 HMR 사먹고 있고 슬프네. 양극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진짜 이쪽 증권 쪽에 있으면은 아시겠지만은 네. 세상에 돈 있는 사람은 진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분양가가 막 수억 원씩 하는 그런 리조트도 분양률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어쩔 수 없는 양극화에 대한 수혜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안한테 이번에 그러니까 그 엠머스 대박을 냈어요. 1800억 참자 배정 유상 증자했고 유상제 대상이 중국 애들이거든요. 네. 1800억이라는 캐시가 새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는 처음에는 제주도나 이런 쪽에다 개발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벗어나서 이제 해외 쪽 중국 개발.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 애들이 내세울 만한 어떤 리조트 어떤 경험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많지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난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에머스 퍼시픽이랑 같이 해서 얘네들 노하우를 가지고서 네. 1800억이라는 돈을 꽂아가지고서 그 노하우를 가져와서 중국 내 리조트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거 진짜 대박이거든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어? 중국도 우리 한창 우리 옛날에 우리 필라코 얘기할 때 네. 중국에 대한 중국 소비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밑에서 올라가는 중국 소비 그리고 이제는 고급을 지향하는 엄청 돈 많은 애들. 그 두 가지 나눠서 중국 소비는 구분지어서 그렇죠. 네,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네. 리조트 문화가 네. 중국에서도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도 물론 좋은 협조들 많게 하거든요. 네. 네. 아니요, 제 거예요. 네. 그 중국도 이제는 뭐 호텔도 많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는 좀, 좀 고급 리조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충분히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서 안난티를 하나 만들어서 분양률이 100% 채우면은 네. 중국은 아마 그 몇 배 규모에서 만들어도 아마 그거 며칠 만에 바로 분양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중국 리조트 개발이라는 네. 키워드를 가지고서 엠머스 네. 퍼시픽을 보시면은 저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그럼 업계 자체가 호텔맨 레저네. 예. 골프장을 이런 거네. 회사가 심플해요 그냥. 네. 지어서 분양하고 네. 끝이요. 네. 예. 그 대신에 그게 말은 쉽지만은 그 노하우를 갖다가 얘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남의 힐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남의 힐튼은 이미 운영을 남의 힐튼 운영사야.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남의 힐튼도 운영을 하고 기존에 그 얘기를 해야지. 가평 안한티 같은 경우도 그 서울 인근에 있는 가평 안한티도 분양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분양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분양을 하고 나면 누가 리조트 운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직접 운영을 하니까 그 운영 수익이 매년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분양하고 나서도. 근데 장례 왜뭐 보자. 그러니까 지금 기존 대주주보다 딱 한 주 못한 주식으로 돈이 딱 1800억을 꽂았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리조트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 지금 보게 되면 뭐 제주도 개발한다 그러고 뭐 안면도 개발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양극화에 대한 수혜죠. 이런 쪽으로도 볼 수 있겠고 또 중국도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리조트에 대한 수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진짜 만약에 이 중국에서 리조트가 성공하게 되면 얘네도 리조트 체인 되는 거지 글로벌.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뭐야 걔네들 클럽메드처럼 클럽메드는 중저가 라인업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급형 라인업 그런 밸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힐튼 뭐 힐튼 호텔 같은 그런 그치. 그런 밸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네. 힐튼 수준에. 네. 그 나난티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되게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주인이 누구야? 해머슨. 해머슨. 해머슨. 예, 그 앤머스 퍼시픽이 지금 사장이 네, 대주가 누구냐? 사장이 네. 지금 그 아버지가 먼저 만들었고 앤머스 퍼시픽을 네, 지금 네. 아들이 지금 40대인가 그러는데 네, 네. 하는 되게 잘해요. 네,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수도꼭지 하나 만드는 거 그런 것도 고급스럽게. 네, 완전히 거의 뭐 몇 달에 걸쳐서 하나 고를 네. 정도로 네. 거의 뭐 저 앱 A부터 Z까지 네. 완벽한 고급을 지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아. 아예 타겟을 아예 그냥 무조건 상위 0.1% 잡아버렸어요. 아, 네. 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겠네. 두 분이 내가 보니까 네. 이두 분이 잘못됐네. 네. 왜냐하면 그 설명을 네. 어렵게 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뭐 그냥 네. 그냥 비싼 리조트. 그 남의 힐튼 얘기를 하면 게임 끝났네. 근데 남의 힐튼만 가지고는. 아니 근데 그 회사다 그러면 그러면서 딱 알아듣지 사람들이. 그래도 그 다음에 딴 데 딴 데 하고 중국을 네, 얘기하는 거지. 여기 아난티 홈페이지 가시잖아요. 그럼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영어로 돼 있는데 보면은 아난 뭐 이렇게 다 클릭했어. 아난티에 대해서 뭐 아난티 클럽, 서울, 펜트하우스, 해운 다 있는데 금강 아난티가 있어요. 이건 클릭이 안 돼. 금강산 아난티를 지었어요. 그건 동결됐잖아. 자산 동결됐어요. 해운대 힐튼을 지어서 그래서 맨날 그 저 금강산 할 때마다 관련 줄 나왔던 거잖아.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거 금강산 없어도 돼버려서 이제 막말 얘기해서 근데 만약에 진짜 금강산 아난티 관광객이 다시 재기가 된다라면은 이거 그냥 솔직히 해운대 힐튼 아니 남해 힐튼을 지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금강산에 가서 지었는데 지어서 오픈한 지 하루 이틀인가? 만약 바로 영업정지래. 바로 이제 그렇게 되게 돼버려가지고서 그거 그냥 그대로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 그건 덤으로 더 그걸 목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덤으로 나중에 혹시나 잘 되면은 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번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실적 이번에 또 대박 나왔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 대박이. 분명히 이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게 분양이 있고 저기 또 보증금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이 이거 이게 여기 재무제표 보면 특이한 게 재무제표 보면 그 부채가 많아요. 근데 그 부채가 다 보증금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부채라는 거는 이자가 나가잖아요. 근데 이건 보증 이자 안 나가는 부채예요. 그렇게 똑같이 일반 부채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 흥미로운 회사 들었는데요. 아 이거 아까 LG넥슨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부터 좀 얘기를 하면. 그래도 왜 LG 넥슨 내가 얘기 맨날 한번 못 들었어? 그래요? 내가 이것을 알잖아. 내가 거기 미쳐 있는 거. 근데 LG 넥슨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 주가 반드시 사야 되는 주식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출장 갈 때 또 한번 느낀 거야. 이건데 뭐 그전부터 느꼈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가 국방 예산 갖고 맨날 싸우고 있거든요. 왜냐면 국방 예산이 계속 이제 감축되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뭐 그래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뭐 요구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 많이 상식적으로 뉴스 들으면 계실 텐데요. 그래갖고 그 한 3주 전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퍼스트인가 뭐 급등한 적이 상가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게 노스럽이 그런 있잖아요. 그거 무도 납품하는 거 그 전선조각이라고. 아니 근데 다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 노스럽 그 사업이 또 없어졌어. 3일 만에 꽝 됐어. 왜냐면 그게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아니 미국에서 상원 하원에서 공화당 민주당 그리고 부시 그 오바마가 싸우고 있는 거 지금 그게요. 그래서 그게 엄청 많이 많아요. 그리고 FX 우리나라도 KFX 사업 있잖아요. 그 FX35부터 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게 뭐 그 값도 정해져 있지 않는 데다가 그 트루도 아시죠? 캐나다에서 40대 총대가 하자마자 분명히 우리 안 산다고 취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더 하냐 하는 데다가 요래 중국에서 그래서 사우스 차이나에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국방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되는 거. 그게 사회적 이슈예요. 아니, 근데 언론에나 그 각종 보수 진보가 엄청 핫 이슈예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가 그 중국 하면서 미국,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국방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오늘 IS까지 나오니까 럭키드 마틴 사상 최고가 가고 노스럽 그루만이 다시 최고가 수준 가고 보잉도 확 올라가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방 관련주는 계속 보셔야 되겠다. 저는 확실한 믿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가 될지 우리나라 관련주 그리고 중국 관련주 그리고 미국 관련주 여러분들 국방 관련주가 핫하게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근데 특히 LIG 넥슨은 굳이 말하면 내가 뭐 그걸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나 지금 LIG 넥슨 하나테크인다 마찬가지 되겠고요. 한국우주 뭐 아스트 이런 거 있잖아. 포스텍까지 다 묶음이라 여러분 보셔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섹시할지 안 할지. 그리고 LIG 넥슨도 상당히 주가 자체가 고평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뭐 그 이번에 저기 그 KFX 사업에 그거 있잖아요. 그, 네. 그 유도 다 여러 개로 유도했고 네 개 핵심 기술을 우리는 이전된다 안 된다 맨날 싸웠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주 낮은 수준의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보면 유일하게 한 게 LIG 넥슨이고 요번에 따면 예를 들어서 또 민간에서 사업 그 추진할 거 아니에요. 또 네. LIG 넥슨은 가능성이 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성공 여부랑 상관없이 하여튼 그런 쪽에 관심 갖고 있고 특히 중국 관련에 중국에서 항공 동력이라든가 중국의 우주 항공 그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무조건 좀 관심 갖추셔야 되겠다. 그래서 LIG 넥슨 저도 엄청 관심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흐름은 제가 본 적이 없으나 그 비즈니스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아,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지상군 감축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지상군 감축이 국방 예산의 감축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지상군 감축 상대적으로 결국 뭐 무인 항공이 될건 뭐건 간에 그리고 유도탄이 될건 뭐가 될건 간에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는 조금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는 제가 뉴스 직접 들었어요. 그 러시아 있죠. 예전에 그 소련과의 군비 경쟁 시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우린 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중국에.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군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가능성. 그래서 그거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